안녕하세요. 저 수수예요. 이름은 김주혜인데 다들 수수라고 부르죠. 제가 그 보여드린 쪽지, 서천에 있는 조그만 아기가 쓴 편지에 옥수수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. 네. 오늘 아침도 노량진 수산에 가셨다가 시장에 가셨다가 짐을 잔뜩 싣고 노셨겠죠. 잠은 3시간 반밖에 못 주무셨을 테고. 좀 쑥스럽네요. 정말 이렇게 딱 한 사람을 위해서 라디오 방송 하는 거는 네, 아주 친한 사람 말고는 처음이에요. 좀 떨리고 쑥스럽고 그래요. 어쨌든 제 라디오 방송, 헤라님과 저의 라디오 방송 첫 번째인데요. 오늘 하루 뭔가 이 라디오 방송이 헤라님께 작은 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한번 같이 좀 쉬어볼까요? 시작할게요. 끝없는 바람 저험한 산 위로 나뭇잎 사이 불어가는 아 자유의 바람 저 언덕 넘어 물결같이 춤추던 님 무명무실 무감한 님 나도 님과 같은 인생을 지녀볼래 지녀볼래 산끝보다도 아름다운 아 나의 님 바람 못 느낌 없이 진행하는 시간 따라 아 인생은 나 인생은 나 이거는 인터넷 기능을 받는다고 하는데 네. 지금 엄청 뭘 하자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. 아 그렇구나. 근데 그 인터넷 홈쇼핑은 어떻게 연결이 되신 거예요? 그냥 제 아는 친구가 노량진에서 폐물을 팔아요. 아. 거기 갔다가 그 수배인데 여기 놀러를 왔어요.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날 등산복을 입고 있었는데 컨셉이 좀 자기가 원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아줌마이면서 생선을 팔면서 이렇게 리포터로 메인으로 하라고 하는데 지금 막 거기를 알아볼 시간도 없고 지금 경황이 없으시구나. 그러니까 집에 저기 뭐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넣어달라고 하는데 솔직히 집에 가면은 잠자 시간도 없거든요. 네,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놈들은 뭐 왜 시간이 없냐고 하는데 저는 혼자이기 때문에 새벽에 진짜 4시 반 정도 일어나서 좀 씻고 준비해야 되잖아요. 여자들은 조금 아무리 네, 화장을 안 해도 이렇게 하고 나오면 한 5시 반, 6시에 나오고 노량진 갔다가 여기 오는데 지금 그렇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어서 아침에 듣는 거 고릴라? 고릴라 SBS 그냥 채널 맞춰놓고 그거 듣다가 또 뭐지? 그러니까 번호로 이렇게 해놨는데 90 몇 점인가 그건 또 클래식도 나오고 예, 국악도 나오고요. 예, 국악도 나오고요. 올 때는 그거 듣고 갈 때는 고릴라 듣고. 좋아하는 음악이 주로 좀 잔잔한 음악이세요? 다 좋아해요. 다 좋아요? 음악 듣는 자체를 항상 에피소드 다니고요. 그러시구나. 노래방을 갈 시간이 그러니까 한 번도 12년 동안 가본 적이 없어서 아니 12년 동안이요? 네, 밤 쌓고 그냥 살림만 했었거든요. 그래서 항상 즐겨 들어요. 다운 받아서 듣고. 아 12년 동안 노래방 못 갔다는 게 마음이 아프네. 나 전 노래방 좋아하거든요. 했을 때는 안 들으세요? 그러니까 거의 이거를 들을 시간이 없고 그냥 TV만 틀어놔요. 소리만 틀어놔요. 그리고 이제 뭐 음악 방송 나오잖아요. 미디어 방송이라든지 이런 거 나오면 듣고 나는 분명 소리 사이즈가 채널이 이렇게 채널이 있구나. 난 이거 처음 본다. 음악만 나와요.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이런 거 하게 되고요. 자, 오늘 뭐 SK가 이기면은 이제 3승이 라일락 꽃향기 맡으며 잊을 수 없는 기억에 햇살 가득 눈부신 슬픔 안고 버스 창가에 기대우네 가로수 그늘 아래 가는 듯 그대 모습 어느 장비 흩날린 가을 오면 아침 찬바람에 치우지 이렇게도 아름다운 세상 잊지 가로수 하늘 및 그늘 아래 서며 떠가는 듯 그대 모습 어느 장비흩 날린 가을 오면 아침 찬 바람에 지우지 이렇게도 아름다운 세상 잊지 않으리 내가 사랑한 얘기 여기여 가는 가로수 그늘 밑 그 향이 나는데 너는 알았지 내가 사랑한 모습 저 별이 지는 가로수 저 정말 깜짝 놀란 거 아세요? 처음에 헤라님 얼굴 뵀을 때 저는 저보다 어리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제 또래거나 이렇게 생각했어요. 어쩜 그렇게 동안이신지. 왜 같이 둘이 있을 때 손님 한 분이 물어봤잖아요. 예, 결혼도 안 한 처녀 같다고 막 그러셨던 것 같은데 맞죠? 그러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깜짝 놀란다니까요. 헤라님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? 헤라님 가게 지나가면서 처음 헤라님 봤을 때 물론 뭐 헤라님이 굉장히 어려 보이기도 했고 얼굴빛이 밝은 빛이어서 눈에 띄기도 했지만 뭐랄까요? 뭔가 이렇게 주파수가 같다고 해야 될까? 저랑 뭔가 주파수가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. 뭐 제가 특별히 그런 직관이 강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요. 예. 그래서 저도 모르게 발길을 돌려서 헤라님께 라디오 같이 만들자고 얘기를 할 용기가 생겼답니다. 뭐 헤라님은 인정 안 하실지 모르지만 뭐 저는 나름대로 헤라님이 저를 끌어당겼다고 생각하고 있고요. 헤라님과 얘기 나누면서 저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긴장을 좀 덜 느꼈어요. 편안히 해주셔서 그러신 것도 있는 것 같고요. 되게 좋았답니다. 계속해서 헤라님의 신청곡들 들려드리고 싶어요. 기상은 노래 들을까요? 이미 Thank you. 아니면 뭐 예전 가수, 예, 옛날. 옛날 노래 누구야? 저는 되게 좀 웃긴데 심수봉도 좋아하고요. 저도 좋아요. 어? 진짜요? 거의 노래 다. 아, 저 백만 송이 장미 네. 너무 좋아하고. 저는 비나리 좋아해요. 아, 비나리. 개여울도 심수봉 부른 거 되게 좋아해요. 뭐 김광석 씨 노래도 좋아해요. 오, 김광석! 네. 나 그거 좋아한대. 불행아도 좋아하고, 먼지가 되어도 좋아해요. 네, 다 좋아해요. 아. 노래도 다 좋아해요. 그렇구나. 김광석도 좋아하시고. 어, 왠지 취향이 저랑 겹치는 부분도 있네요. 아, 이렇게 일하시다가 흥얼거리는 노래는 없으세요? 그냥 뭐 TV에서 그러니까 틀어놓고 나오면 아 익숙하면 틀리게 음악 나오는 짝꿍이더라고요. 어, 그렇구나. 아무도 모르게. 바야 선율에 적은 말이면 잊었던 기억들이 기어나네요. 바람에 날려간 나의 노래도 휘파람 소리로 돌아오네요. 내 조그만 공간 속에 추억만 쌓이고 가닥 모를 눈물만이 아른거리네. 작은 것은 모두 모두 시를 써봐도 모자란 당신 먼지가 되어 날아가였지. 늦춰줄 순 없나요 눈부시 그 시절 나의 지난 날이 그리워요 오늘도 그저 그런 날이네요 하루가 왜 이리도 빠르죠 나 가끔은 거울 속에 비친 내가 무척 어색하죠 정말 몰라보게 변했네요 한때는 달콤한 꿈을 꿨죠 가슴도 설레었죠 괜시리 하얀 밤을 지새곤 했죠 언제쯤 사랑을 더 할까요 언제쯤 세상을 더 할까요 얼마나 살아봐야 할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시간을 되돌릴 순 없나요 조금만 늦춰줄 순 없나요 눈부신 그 시절에 지난 날이 그리워요 가슴에 사무쳐 텅 빈 하늘 밑 불빛 들켜져 가면 옛사랑 그 이름 아껴 불러보네 찬 바람 불어와 옷깃을 엿미우다 후회가 또 화가 눈물이 흐르네 누가 물어도 아플 것 같지 않던 지나온 내 모습 모두 거짓인가 이제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내 맘에 그때 생각이 나면 생각 난 대로 내버려 두듯이 흰 눈날이면 들판에 서성이다 옛사랑 생각에 그 길 찾아가지 광화문 거리 흰 눈에 덮여가고 하얀 눈 하늘 높이 자꾸 올라가네 이제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내 맘에 둘 거야 그대 생각이 나면 생각난 대로 내버려 두듯이 사랑이란 게 지겨울 때가 있지 내 맘에 고독이 너무 흘러 넘쳐 눈 녹은 봄날 푸르른 잎새 위엔 옛사랑 그대 모습 영원 속에 있네 서성이다 옛사랑 생각에 그 길 찾아가지 광화문 거리 흰눈에 덮여가고 하얀 눈 하늘 높이 자꾸 올라 오, 막걸리 진짜 만드신 거예요? 네. 아니, 막걸리도 파세요? 네. 아, 자세가 너무 안 돼서. 와. 나 이거 마셔도 되나? 감사합니다. 숙취 없어요, 저는. 직접 만드신다고요? 네. 와, 향이 되게 좋은데 뭘 넣은 거예요? 참하고 고추 들어갔고요. 와. 그다음에 저의 비법. 오. 이거 쉽지 않던데. 이천에서도 그분도 술 만드시는데 맵쌀로 한 거죠? 이거는 그냥 모래미라는 게 있어요. 막걸리 공장에서 막걸리 나오기 전에 진한 거, 맵지 못하는 거. 아. 그걸로 이제 제가 만들어요. 왜냐면 제가 뭐 누룩을 할 수가 없고 지금 요즘 세상에. 네, 그쵸. 근데 꽤 맛이 진짜 맛있다. 아, 이거 얼마씩 하세요? 오, 괜찮다. 이게 맞으면 거의 안 맞아요. 이거 제가 담아봐도 돼요? 아, 정말 술 맛있더라고요. 인삼하고 대추 들어간다고 그랬죠? 와, 제가 정말 딱 마시고 나서 아, 막걸리 사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. 너무 맛있었어요, 진짜. 아, 제가 어제 과음만 안 했으면 사갔을 텐데 아쉽네요. 아, 그리고 그 헤라님께서 그 노량진 시장 갔다 오시고 아침에 밤에는 뭐 술을 마실 수도 없고 노래방도 못 가고 네, 거의 여가 시간이 없으니까 자기도 바쁘시니까 이렇게 오전에 한잔 하신다고 하셨잖아요. 아, 저도 그때 같이 한잔 하고 싶다는 생각 들었어요. 헤라님하고 저하고 충분히 좀 서로 알고 또 뭔가 더 시간을 가지게 돼서 편해지면 한 잔 기울이고 싶습니다.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. 눈을 감으면 싱그런 바람 가득한 그대의 맑은 숨결이 향기로워요. 길을 걸으면 불러보던 그의 노래는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. 하늘을 보면 님의 부드러운 꽃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호숫가 물결 잔잔한 그대의 슬픈 미소가 아름다워요. 눈을 감으면 지나온 날의 그리운 그대의 맑은 사랑이 향기로워요. 노래 부르면 떠나온 날의 그 추억이 아직도 내 마음을 슬프게 하네. 잊을 수 없는 님의 부드러운 꽃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길을 걸으면 불러보던 그의 노래는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. 하늘을 보면 님의 부드러운 꽃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네. 계속 할 일이 있으신 거죠? 끊임없이. 쉴 수가 없어요.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? 안 바쁘면 오전에 먹고요. 물건 좀 재다가 술? 오후에요? 아니요, 아침부터요. 아침부터요? 밤에 술 마시면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거든요. 아. 근데 리포터 같은 거 하셔도 잘 하실 네? 것 같아요. 리포터 같은 거 하셔도 잘할 거예요. 네, 그럴 것 같아요. 문제 없어요. 그래요? 이거 전에는 어떤 일 하셨는데요? 할 일 하다가요. 네. 아무래도 화장품 결산 해보고요. 서울에서는 뭐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어머니 뭐 드릴까요? 그래서 얘기가 더 작아. 아니 원래 주식값도 좀 작은 것 같다는 생각인데 엄마가 7,000원 그럴 필요 없어요. 얼마씩 한 6,000원 정도 언제 얘기를 하시면 이거는 제가 뭐 한 번씩 사오기 때문에 깨끗한 거 못 나가고 있어요. 뭐 잡으시려고요? 각각이나 각신잡고 저한테 뭘 잡고 싶다고. 언제 제가 쬐끔한 거 연말이 어두웠어요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아, 낚시하시는 분이요? 네. 네. 와. 전공 애니메이션 채색이고요. 애니메이션 채색이요? 납품 받아서 색칠해서 수출하고. 만화 좋아하세요? 애니메이션 좋아하세요? 그냥 뭐 하다 보니까 만화 원래 좋아하고요. 김치집에서 팔아보고요. 뜨개집에서 가방 팔아보고요. 두려움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. 예, 언니, 잠시만요. 꼬막 이거 5,000원인데. 땡땡하게 3,000원이야. 물은 좋은 거죠? 오늘 가져왔어요. 제가 원래 꼬막 한 것 같다 했는데, 며칠 이게. 사가시는 거 몇 분 하나 하셨는데 이거 다 집에서 먹고 안 되겠어. 안 되겠어. 원래 이게 5,000원씩 넘어요, 어머니. 꼬마들이. 아이고. 어려운 문제야, 이거. 그래요? 그렇게 파시다가 정말 남는 게 없으시겠어요. 꼬막이며 미꾸라지며 다 그냥 퍼주시고. 근데 제 생각엔 한번 혜란 씨 가게, 혜란님 가게에 오면 계속 사람들이 올 것 같아요. 인심도 인심이지만, 혜란님이 굉장히 제가 옆에서 뵈었을 때,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살펴서, 예, 뭐랄까요. 그 짧은 순간에도 이렇게 기분 좋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. 막 이렇게 막 너스레를 떨거나 그러진 않으셔도 되게 편안하게 사람들이, 사실 물건을 사고 판다는 것도 긴장될 수 있잖아요. 근데 혜라님께서는 그 순간을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는 순간으로 이렇게 좀 긴장을 늦춰주는 그런 힘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물론 뭐 제가 혜라님을 오래 본 거 아니니까 잠깐 동안의 인상인 거고요.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, 이 말이. 네. 혜라님 그러면 또 노래나 들을까요? 깨물던 너를 알아보면 슬픈 그대 얼굴 생각이 나. 고개 숙이네 눈물을 흘려 아무 말 할 수가 없지만 난 너를 사랑하네. 이 세상 나뿐이야. 소리쳐 부르지 마. 저 대단한 건 날 붉게 태운다. 그 세월 속에 잊어야 할 기억들이 다시 생각나. 소리 없이 그 이름 불러요. 아름다웠던 그대 모습 다시 볼 수 없는 것 알아요. 후회 없어 저 다른 너를 붉은 너를 라디오 방송 어떠셨어요? 극적극적. 뭐, 그냥 듣기 좋은 노래들 선물해 드리고 싶었고, 나누고 싶었습니다. 다음 라디오 방송에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도 네, 소개해 드릴게요. 제가 소개시키고 싶은 또 헤라님께 같이 나누고 싶은, 헤라님과 나누고 싶은 그런 노래들도 있거든요. 듣고 싶어요. 헤라님은 이 노래를 들으면 어떤 소감을 말씀해 주실까. 예,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좋은 하루 있기를 바라고요. 다음에 다시 찾아뵐 때 또 우리 재미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누고 예, 그래요. 노래도 더 다양한 노래들 같이 듣고요.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건강과 마음의 평화 기원합니다. 어디로